이 시간에는 노래 미역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백두산에 오르자. 하늘도 맑은 날 찾아간다면 백두의 그 뜻을 오이 달랴 빗바람 능멀어 맞아 보아야 붉은 기 지켜온 길 알 수 있다 고난의 그 길을 오이 달려 백두의 험한 길 걸어보아야 비오린 흉흉이 길 알 수 있다니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장군님 새날이 밝아옵니다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그이의 한생. 아침을 맞으시며 별지는 사세 언제나 인민 위해 시작되어라 한밤을 지새시며 비워진 사세 언제나 저국 위에 장군님, 김종일 장군님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장군님 높이 모신 내 조국. 김설레고 인민 이상으로 노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